재미동포 인터넷호 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이 6월 29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조선 정영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.